경애하는 김정은동 측에서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초대되신 것과 관련해서 축전을 보내온 여러 나라 당및 국가 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었습니다. 경야는 김정은동 측에서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 구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구바 공화국 국가리사회위원장인 구바 공화국 내각 수상,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주석,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 웬남 사회주의 공화국 주석, 세네갈 공화국 대통령, 적덕인의 공화국 대통령, 콩고 공화국 대통령, 콩고 민주주의 공화국 대통령, 알제리 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우간다 공화국 대통령인 우간다 전국 항쟁운동위원장, 이집트 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주었습니다. 경야는 김정운동 측에서는 답전들에서 열렬한 축하와 축원을 보내준 데 대해서 깊은 사의를 표하셨습니다. 경야는 김정운동 측에서는 우리나라와 해당 나라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셨습니다.